깨질 듯이 파란 하늘 아래 가만히 느껴보는 gravity 바람이 움켜질 비밀 속에 너에게 나 너에게 넌 potion 돌아보지 마 파도 속에 번쩍하는 그림자 너머로 우리의 미래 버리지 마 One to one but all for one 그럼 너를 원해 그래서 나에게 봐